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자,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옷을 들추고 등에다 얼음 조각을 넣겠습니다. 옷을 약간 들추세요. 예, 넣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지금 등줄기를 타고 허리에까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설이 낀 음료수 캔을 여러분의 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옷을 걷어 올리시고요. 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더위를 잊으셨어요? 배에 올려놓은 음료수 캔은 먹지 마시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FM 영화음악 여름밤을 열겠습니다. 사랑은 사방에 있다고 합니다. Love is all around.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이 불러줬습니다. 하이틀의 이영수 씨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 대한 그 낙서 3개라고 하셨는데요. 재미있는 영화평 잘 읽어봤고요. 그 보답으로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가의 강성수 학생. 전라고등학교 3학년 10반 아이들에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알차게 보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죠. 아마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은 이 더위에도 어디 한번 가지 못하고 정말 찜통 같은 무슨 교실 안이라든지 학원 강의실 안이라든지 그런 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제가 잠시 하와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블루 하와이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블루 하와이. 나이트 앤 유 앤 블루 하와이. The night is heavenly and you are heaven to me. Lovely you and blue Hawaii. With all this loveliness there should is young and so with you.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레밍 전하는 영화 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레밍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열심히 유학 준비하는 친구 현민이와 진우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고 전북 익산 망성면에서 이정래 씨 그리고 하이텔로 임동준 씨, 조계연 씨, 이성진 씨, 이승준 씨, 김모웅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세 가지 색 그 중에서 블루의 카페 앞에서 줄리엣 비노 씨가 듣던 그 거린이 연주하던 플루트 기억나십니까? 그 플루트 연주와 이어서 장송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세 가지 색 블루의 음악과 주인공인 줄리엣 비노 씨가 닮았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대사보다는 음악과 표정이 영화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엣 비노 씨가 처음 이 작품이 구성될 때부터 그 주인공인 줄리를 이해하는데 음악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줄리엣 비노 씨는 악보 쓰는 법까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써내려가는 손 동작의 느낌이 이 영화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줄리엣 비노 씨는 이 영화의 작곡가인 지비그니 프라이스너와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리고 프라이스너는 그녀에게서 받은 느낌, 그 느낌을 음악에 많이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화의 음악이 줄리엣 비노 씨를 닮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그녀는 지비그니에게 자신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녀는 지비그니의 음악만 들어도 감정이 잡혀서 완약이라든지 따로 눈물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약물은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줄리엣 비노 씨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모두 진짜 눈물인 거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음악을 닮은 블루톤의 여배우 그리고 이들을 조화롭게 구성한 감독의 연출력이 모두 하나가 돼서 영화 블루는 탄생한 거죠. 줄리엣 비노 씨는 이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와 세자르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제 유럽에서는 젊은 여배우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됐죠. 줄리엣 비노 씨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영화는 바로 프라하의 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 먼저 듣고 얘기 계속하죠. 요이 요이 요이. 요이 요이 요이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체코 민요 요이 요이 요이였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은 크지스토프 키슬롭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 이 연작 영화에서 세 명의 여주인공의 얘기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블루의 여주인공 줄리에트 비노시에 대해서 크지스토프 키슬롭스키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멋있는 여배우다.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이며 언제나 희망을 소망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천력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도 더 강하다. 한마디로 여성적인 섬세함과 남성적인 늠름함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된 배우다. 꼭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비노시의 이 양면성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프라하의 봄에서 그녀가 보여준 테레사, 일단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순결한 눈빛의 테레사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때라든지 또 거리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셔터를 눌러들 때는 우리는 그녀의 그 양면성을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줄리에트 비노시의 매력이겠죠. 줄리에트 비노시는 1964년생인데요. 무대 연출가인 아버지와 연극 배우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13살 때부터 무대에 섰습니다. 그 뒤 정식으로 연극학을 전공하면서 유명한 연기 지도자인 베라그레프에게 사사했습니다. 영화 데뷔는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랑데부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비디오로도 나왔어요. 비디오 제목이 니나의 일생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신인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아주 과감한 연기를 펼친 덕분에 그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줄리에트 비노시에게 사랑과 연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영화감독 레오스 갤럭스입니다. 레오스 갤럭스와는 소년 소녀를 만나다, 나쁜 피, 또 뽕녀부의 연인들을 함께 찍었죠. 이제 요즘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갤럭스 감독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이유야 어쨌든 우리로서는 줄리에트 비노시의 더욱 폭넓어진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 줄리에트 비노시는 뽕녀부의 연인들에서 실제 화가로서의 재능도 보여줬는데요. 요즘은 프랑스 각 지역을 돌면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녀는 지붕위의 기병이라는 영화를 촬영 중인데요. 시라노의 장폴 라프노 감독의 연출을 맡고 IP5로 세자르 신인 남우상을 수상한 올리비에 마르티나스가 함께 출연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그녀는 검은 상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 미망인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녀가 출연한 영화 가운데 이제나 저제나 볼 수 있을까 하고 영화 팬들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있죠. 역시 지비그니 프라이즈너의 음악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데미지 가운데 The Last Time 들어봅니다. 영화 데메시 중에서 The Last Time 띄워드렸습니다. 줄리엣 휘노시는 이 영화에서 애인과 애인의 아버지를 동시에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안나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랑의 여주인공 역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또 한 명의 프랑스 배우가 있죠. 국내에서는 사랑과 슬픔의 여로로 개봉된 폴코 슐렌도르프 감독의 영화 Voyage의 히로인인 줄리 델피입니다. 줄리 델피는 바로 이 사랑과 슬픔의 여로로 우리에게는 처음 알려졌는데요. 사실 너무 늦게 알려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럽 쪽에서는 줄리 델피, 그녀를 모르고서는 프랑스 영화를 알지 못한다고 할 만큼 프랑스 거장 감독들이 아끼는 배우입니다. 샘 셰퍼드와 공연한 사랑과 슬픔의 여로에서 줄리 델피는 자신의 친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비련의 여인 자베트를 연기했었죠. 투명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빨아들일 것 같은 아주 푸른 눈. 줄리 델피는 이 독특한 외모와 표정 연기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들었는데요. 천사의 얼굴과 마릴린 먼로의 미소를 간직한 여배우라는 게 그녀에 대한 평가입니다. 너무 희어서 푸른빛을 연상시키는 줄리 델피. 그리고 검은색이 잘 어울려서 또 푸른빛을 떠올리게 하는 줄리엣 드비너 씨. 이 두 여배우가 함께 공연한 영화가 있는데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오스 갤럭스 감독의 나쁜 피, 모베상 가운데 데이비 보이의 노래 듣습니다. Modern Love. 줄리엣 비노 씨에게 반한 드니 라방이 파리 거리를 마구 뛰어다닐 때 흐르던 데이비 보이의 노래 Modern Love를 듣고 싶습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노경화 씨 잘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곳 대구에서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이러한 고통스러운 날씨에는 꼭 제게 편지를 주시는 노경화 씨. 그런 골치 아픈 사연을 제가 늘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짜증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Modern Love 띄워드렸어요. 나쁜 피 레오스 게락스 감독의 모베상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는 레오스 게락스 감독을 세계적인 신세대 감독으로 끌어올렸던 그런 영화죠. 뽕녀페 연인들의 드니 라방과 또 그를 사랑한 두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청춘의 고독과 절망을 표현해낸 영화였는데요. 줄리 델피는 여기서 알렉스, 그러니까 드니 라방의 첫 연인인 리즈 역을 맡았습니다.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끝까지 알렉스를 쫓아가는 리즈.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알렉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슬픔에 차서 그를 떠나고 마는 그런 비련의 여인이었습니다. 줄리엣 비노 씨와는 또 다른 비극미를 풍기죠. 이 줄리 델피 역시 연예계 집안 출신입니다. 1969년생인데요. 배우였던 알버트 델피와 화가인 어머니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끼가 뛰어났다고 해요. 영화는 14살 때 베르트랑 따베르니에 감독의 베아트리스의 정열로 데뷔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9편의 작품에 출연했는데요. 나쁜 피, 레오스 게락스 감독의 나쁜 피, 그리고 장리 꼬다르 감독의 리어왕, 아그니네 슈카 홀랜드 감독의 유로파 유라파, 그리고 폴란드 영화인 바르샤바 등이 있습니다. 가장 프랑스적인 매력을 풍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줄리 델피. 장차 작가주의 영화를 지향하는 그 자신이 예비 감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시나리오 솜씨는 이미 고다르 감독도 인정했을 만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최신 영화로는 그녀가 출연한 최신 영화로는 바그다드 카페의 퍼스 에들론 감독의 Younger and Younger이 있고요. 또 로저 에이블리 감독의 Killing Zo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버 피닉스가 세상을 뜨기 전에 깨진 꿈이라는 영화를 함께 촬영한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다가 남편의 복수와 사랑을 겪으면서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가는 프랑스 여자 도미니크 역으로 나온 역. 영화 세 가지 색 화이트 중에서 The End 들어봅니다. 광주 서구 농성일동의 박혜성 씨.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곡 띄워드립니다. 가지색 화이트 중에서 The End였습니다. 자, 이런 탱고곡에서도 지베그니 프라이스너의 그 독특한 냄새가 살아있는 것 같죠. 자유를 상징하는 블루의 줄리에트 비너시, 또 평등을 상징하는 화이트의 줄리 델피.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박예의 현대적인 의미를 표현할 레드의 여배우입니다. 자, 그 주인공은 크지슈토프 케슬롭스키 감독과는 이미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배우입니다. 아시죠? 이레네 야콥. 91년 깐네 영화제에서는 바톤 핑크가 대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이해의 깐네 영화제의 결과를 놓고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 명단 중에서 유일하게 심사위원들과 평론가들이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 바로 여우주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레네 야콥이었고요. 음악에 대한 재능은 타고났지만 심장병을 앓고 있는 폴란드의 베로니카. 그리고 그녀와 똑같은 재능을 타고났지만 베로니카와는 달리 일찍 음악을 포기했던 프랑스의 베로니크. 이레네 야콥은 이 1인 2역으로 단숨에 깐느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신인이면서도 대형 연기자입니다. 그녀를 향한 공통된 목소리는 한마디로 지적인 에로티시즘을 풍기는 배우라는 건데요. 이레네 야콥에게 그런 이미지를 안겨준 영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그 첫 부분을 보면요. 폴란드의 베로니카가 합창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됐죠? 뒤 빌링드가.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늘 테마를 들었었는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합창곡 들어봤습니다. 뒤브레인드가 영화 첫 부분에 폴란드의 베로니카가 합창하던 그 노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여배우와는 달리 이레네 야콥은 좀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66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요. 한 살 때 부모를 따라서 스위스로 건너갔기 때문에 스위스와 프랑스 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물리학자였고요. 오빠가 셋인데 그중에 한 명은 뉴욕에서 재즈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모두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렌느 야곱은 스위스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부터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제네바의 꽁세르바투아르 예술학교 그리고 파리의 랑사트 연극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기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연극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은 연극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영화 데뷔는 루이말 감독의 굿바이 출드런에서 피아노 교사 역으로 처음 출연했는데요. 이 역을 하는 것을 보고 키에슬롭스키 감독이 그녀를 발탁했습니다. 3색 시리즈 가운데 완결편인 레드에서 그녀가 맡은 역은 직업 모델로 세상의 악이라고는 모르는 아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세상살이에 찌든 위선 가득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구해낼지 그것은 영화를 보시고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화의 마지막에 비노씨, 줄리엣 비노씨, 줄리엣 델피 그리고 이레니 야콥 이 세 여배우가 모두 만난다는 것 이것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화에서 보여진 주제들이 모두 모여지는 것에 대한 상징일 텐데요. 아마 이 세 영화의 주제는 겉으로 표현되기에는 유럽 통합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현대인들의 고민과 노력 이것이 이 영화의 궁극적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용담이동의 고경아씨 듣고 계십니까? 고경아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레드 중에서 샹송 호즈 Przekonani, że połączyło ich uczucie nagłe. Piękna jest taka pewność, ale niepewność piękniejsza. Sądzą, że skoro nie znali się wcześniej, nic między nimi nigdy się nie działo. A co na to ulice, schody, korytarze, na których mogli się od dawna mijać? Chciałbym ich zapytać, czy nie pamiętają, może w drzwiach obrotowych, kiedyś twarzą w twarz, jakiś przepraszam w ścisku, głos pomyłka w słuchawce. Ale znam ich odpowiedź. Nie, nie pamiętają.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To tylko ciąg dalszy. Dlaczego już czasu bawił się nimi przypadek, jeszcze nie całkiem gotów zamienić się dla nich w los. Zbliżał ich i oddalał, zabiegał im drogę i tłumiąc chichot odskakiwał w bok. Były znaki, sygnały, cóż z tego, że nieczytelne. Może 3 lata temu, albo w zeszły wtorek, pewien listek przefrunął z ramienia na ramię. Było coś zgubionego, coś podniesionego. Kto wie, czy czy już nie piłka w zaroślach dzieciństwa?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Były klamki i dzwonki, na których zawczasu dotyk kładł się na dotyk. Walizki obok siebie w przechowalni. Był zamazany.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영화 레드 중에서 샹송후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중국 영화 음악 CD 보내드릴 분 추첨했습니다. 대구 서구 비당 내당동이군요. 내당동의 박은주 시티에서 흘러나온 빛이 달빛이라고 착각을 하신 대전 중구 유천동의 민정선 시께 띄워드립니다. 그래도 달빛이라고 착각한 그 순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민정선 씨. 은밀한 유혹 중에서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 샤데이의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머리가 286이라서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No Ordinary Love예요. 친구 테란이, 혜진이, 연옥이, 윤재, 그리고 에디, 현진이, 현진, 나영언니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보내주신 그 멋진 스티커는요 꼭 제 일기장에 붙일게요. 민정선씨 은밀한 유혹 중에서 No Ordinary Love 샤데이의 노래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Didn't I give you all that I got to?